경의하는 김정은 원수님을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때로부터 지난 5년간 남녘의 각계층 인민들 속에서 희세비인에 대한 흠모의 정이 세차게 분출됐습니다. 연합뉴스와 KBS, MBC, SBS 방송을 비롯한 언론들은 경의하는 최고영도자 동지의 존귀하신 영상을 정중히 모시고 최고영도자의 사색과 결심은 선대 수령들의 유혼을 관철하기 위한 것으로 일관되어 있다고 일제히 평했습니다. 2013년 한 해 동안에만도 40개 주요 언론들이 경의하는 최고영도자 동지의 선군혁명 활동을 2000여상의 사진문안과 함께 1800여 건이나 보도하면서 김정은 최고사령관의 군부대 현지시찰 보도 건수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고 분석 보도했습니다. 언론들과 각계층은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 북은 사회주의 강국 건설이라는 자기의 목표가 결코 리상이 아니라 현실로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힘차게 전진하고 있다고 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지도력을 상징하는 특색 있는 정치가 펼쳐지면서 북의 면모는 더욱 일신되고 있다고 찬탄했습니다.